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특사인 네툼보 난디 은다이트와 부수 상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과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특사 일행은 또한 주체 사상탑과 과학기술 전당, 경상유치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